혹은 어쩌면 사랑보다 조금 욕심이 많은가 봐. 네 손끝 하나도 그 말투 하나도 버리지 못하나 봐. 마음 한 구석에 쌓이고 쌓이다 때론 미소가 되고 때론 눈물이 돼. 온통 너로 만들어진 나의 하루는 참 더디고 길어. 넌 나만 없지만 선 것 같아.